국지사회계가 천하무족의 혁명강군으로 세계만방의 위용 돌치는 영적 조선인민군을 격찬하고 있습니다. 민주권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선군 사상의 창시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1932년 4월 25일 조선인민군의 전신인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셨다고 하면서 그의 영도 밑에 조선은 한 세기의 미일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는 세계 전쟁사에 없는 위대한 기적을 창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신문 외지라는 조선인민군은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미제의 끊임없는 새 전쟁 도발책 등을 걸음하다 짚으시고 혁명의 전치물을 영리롭게 수호했다고 전했습니다. 수리아 디마스코 종합대학 정치학부 강좌장과 미얀마 미투타르모 출판사 총사장은 김정일 각하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족의 강군으로 키우시고 군욕을 백방으로 강화하시어 사회주의협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군사적 담보를 마련해 놓으셨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이치란드 반제연단과 영국 선군정치연구협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들이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손길 아래 최강의 군대로 자라난 조선인민군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최고 사령관으로 모시어 그 힘이 더욱 백배해졌다고 격찬하는 글들을 올렸습니다.